그는 돈에 관한 한 천재적인 노랭이였다고 합니다. 직원들에게 적은 봉급을 주고 많은 일을 시켰고 또 작업장에는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항상 연구에만 몰두했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우울증 환자가 돼서 거리를 쏘다녔고 그의 큰아들은 알코올 중독자로 끝내는 자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는 바로 발명왕 에디슨입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의 정은임입니다. 발명왕 에디슨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어떠세요? 글쎄요, 인간은 되게 야누수적인 인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상반되는 모습은 좀 곤란하지 않을까요? 몇몇 의원들의 경우 국회에서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라고 호통을 치고 집에 돌아오면 바로 지도를 펴놓고 살만한 땅이 어딨나 이렇게 찾아본 셈이었죠. 새로운 달 4월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만은요, 속과 겉이 똑같은 사람이 됩시다. How do I say goodbye to what we had? The good time that made us laugh, I'll wait them back. I thought we'd get to see forever, but forever's gone away.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동선동에서 배진아 양이 봄바람에 사랑을 아주 가득 담아서 친구 경은 씨께 보내는 곡이었습니다. 영화 리셀 웨폰 3에 삽입된 Boys to Men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였습니다. 자, 다음 곡은 인천 중구 신흥동의 이강복 씨가 수현 씨께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곡입니다. 영화 하이랜더에 삽입된 퀸의 Who wants to live forever?입니다.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내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 긴장감 쉽게 잊지 못하실 거예요. 일본 감독 구로자와 아키라가 시나리오를 쓰고 소련에서 망명한 감독이죠. 안드레이 콘찰롭스키가 연출을 맡았던 폭주기관차 런어웨이 트레인 중에서 죄수들이 합창하던 텍사스의 노란 장미 오리지널 사운드트랙으로 들으셨습니다. 탈옥에 성공한 두 명의 죄수 백과 마니가 기관차 맨 뒷칸에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운명은 그리 순탄치 않습니다. 이 기관차의 기관사가 심장마비를 일으켜 숨을 거둔 것이죠. 기관사를 잃은 채 시속 150km로 달리는 폭주기관차. 인명이 희생되더라도 기차는 탈선시키라는 철도당국의 지시가 떨어진 가운데 두 명의 탈옥수와 미처 피하지 못한 부기관사 사라의 처절한 생존 싸움이 시작됩니다. 여기에 이 탈옥수를 뒤쫓는 미친 교도소장까지 합세하죠. 결국 마니는 백과 사라가 타고 있는 기차칸을 자신과 형무소장이 타고 있는 칸과 분리시키는 데 성공합니다. 백과 사라가 탄 기차칸은 이제 서서히 멈추기 시작하고 마니와 교도소장을 태운 기차칸은 철로가 끊어진 종착역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지금 영화 폭주기관차를 소개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그저 영화로만 접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네요. 하지만 지난 휴일에 들려온 구포역 참사 소식은 더 이상 영화 속의 얘기가 아니죠. 78명의 생명을 앗아간 끔찍한 현실입니다. 봄볕 따뜻한 휴일을 맞아 기차 여행을 하던 600여 명의 승객들. 이들 모두 제각기의 목적을 가지고 그 기차에 승차했겠지요. 때로는 만남에 설레이며 또 때로는 이별에 가슴 아파하고 하지만 죽음을 예감한 이는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것도 종착역을 10분 앞두고서요. gardens where dreams were made. Autumn in Rome, memories like embers glow when I seem to hear Arrivederci dear, walks beneath the pines that graced a golden sky. Stopping now and then to share a lover's sigh, you and I. Let winter come, all my December. The night we fell in love, one lovely autumn in 기혼녀와 사랑에 빠진 이탈리아 청년. 이 두 사람의 아름답고 슬픈 이별을 그린 추억의 영화죠. 제니퍼 존스와 몽고메리 클리프터가 주연한 종착역의 주제가 Autumn in Rome, 패길이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옛 시간을 모두 묻어버린 채 결국 가정을 향해 몸을 돌리는 제니퍼 존스. 달리는 기차를 쫓아가다 넘어진 채로 연인을 떠나보내는 청년, 몽고메리 클리프트. 종착역은 이렇게 두 연인의 사랑과 상처를 감싼 채 또 다른 만남과 이별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많은 사연과 기쁨 또 눈물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일까요? 기차, 역, 기찻길. 이런 말들은 항상 아릿한 향수를 느끼게 하죠. 어디론가 떠나고 또 누군가를 만나고 어렸을 적에 기찻길에서 시간을 보낸 경험들 여러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기차 바퀴가 지나다니는 철로 위를 두 팔을 들어서 평형을 잡으면서 걷기도 하고 또 그 철로 위에 길을 갖다 대고 기차가 오나 안 오나 소리를 들어보기도 하고요.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어릴 때는요, 기찻길에 끝이 없을 것 같았어요. 간혹 지나가는 기차를 보면서 저걸 타면 어디까지 가나, 그 끝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어린 저에게 기찻길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비밀스러운 통로 같아 보였습니다. 부모 몰래 여행길에 나섰던 안녕하세요 하느님의 뇌성마비 청년 병태, 또 시체를 찾으려고 기찻길을 따라 모험하던 스탠바이미의 네 소년들, 이들의 마음 역시 그런 비밀스러운 세계를 찾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When the night has come and the land is dark and the moon is the only light we'll see. No, I won't be afraid. Oh, I won't be afraid.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So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by me. Stand by me. If the sky that we look upon should tumble and fall, or the mountain should crumble to the sea, I won't cry, I won't cry. No, I won't shed a tear. Just as long as you stand by me. And darling, darling, stand by me. Oh, stand by me. Oh, stand now. Stand by me. Stand by me. Stand by me 중에서 Stand by me, 베니킹이었습니다. 기찻길은 산과 들을 향해서 끝없이 펼쳐져 있죠. 그래서인지 기차 여행하면 늘 푸르른 자연의 모습, 그리고 고향으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설레임과 희망으로 가득 찬 객차 안이지만 다양한 여행자들만큼이나 또 다양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기차를 아주 좋은 소재로 활용합니다. 대열차 강도, The Great Train Robbery처럼 열차 강도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오리엔트 살인 사건처럼 수수께끼 같은 살인 사건이 벌어지기도 하죠. 카산드라 크로싱이란 옛 영화도 기억나네요. 전염성 병균을 지닌 테러리스트 한 명이 천여 명의 승객을 태운 초특급 열차에 숨어듭니다. 당사자는 그 병균으로 사망하고 곧이어 열차 안에도 전염된 환자들이 하나 둘 생기더니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이 사실을 보고받은 군 당국은 전염병 확산을 막고 사건도 은폐하기 위해 승객 모두를 몰살시킬 계획을 짭니다. 붕괴 직전에 카산드라 다리 위로 열차를 횡단시키려는 것이죠. 그런 엄청난 음모를 승객들은 까맣게 모른 채 다만 그 전염병이 산소에 의해 자연 치유된다는 사실 한 가지만을 그들은 발견하고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입니다. 또 닷새라는 한정된 시간을 얻어서 기차에 몸을 싣던 영화 요래의 가출옥자들도 잊혀지지 않네요. 그토록 기다리고 또 보고 싶었던 고향길과 가족들이었지만 이들을 반기는 것은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쁨과 희망으로 들뜬 기차 여행이었지만 시간이 흐른 뒤 열차에서 다시 만난 두 죄수의 얼굴은 어둡기만 하죠. 이제 기차 여행은 그들에게 한층 더 무거운 짐만을 얹어줄 뿐이었습니다. 영화 요울 중에서 To th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올스한 사운드트랙으로 됐습니다. 가족과 동료들의 골깊은 오해 속에서도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자리를 지켜나가던 한 가정의 가장. 그의 직업이 철도기관사였지요. 영화 철도원, 일 페르비에르 역시 기차와 그 길을 통해서 만남과 이별, 희망과 슬픔, 또 자유와 탈출이라는 여러 의미를 상징했던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방금 이어들으신 곡은 이 영화 철도원의 테마였습니다. 지난해 개봉된 작품 중에서 이 기차를 무대로 한 아주 독특한 영화가 한 편 있었죠. 라스 본 트리에 감독의 유로파입니다. 소박한 이상주의자로 전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조국 독일을 위해 뭔가 좋은 일을 하고 싶었던 주인공 레오. 그는 철도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큰아버지의 도움으로 침대칸 직원으로 근무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기차 침대칸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철도회사 사장 딸인 카타리나였습니다. 이때부터 레오의 운명은 이념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됩니다. 계속되는 철도 여행. 이것은 레오에게 전쟁의 상처와 슬픔, 그리고 공포를 현실로 느끼게 해줍니다. 막스 본 시도우의 나레이션과 함께 끝없이 반복되는 기적 소리, 또 철도의 이미지 커트들. 이것은 결국 전쟁의 참상 속에서 끊임없이 변질되어가는 인간의 나약한 심리를 대변해주는 것이었죠. 영원한 자유인으로 남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막스 본 시도우의 나지막한 목소리. 그 주제를 뒷받침해주는 것이 바로 기차와 철도였습니다. My voice will help you and guide you still deeper into Europa. Every time you hear my voice, with every word and every number, you will enter a still deeper layer, open, relaxed, and receptive. I shall now count from 1 to 10. On the count of 10, you will be in Europa. I say 1. And as you focus your attention entirely on my voice, you will slowly begin to relax. 2. Your hands and your fingers are getting warmer and heavier. 3. The warmth is spreading through your arms, to your shoulders and your neck. 4. Your feet and your legs get heavier. 5. The warmth is spreading to the whole of your body. On 6, I want you to go deeper. I say 6. And the whole of your relaxed body is slowly beginning to sink. 7. You go deeper and deeper and deeper. 8. On every breath you take, you go deeper. 9. You are floating. On the mental count of 10, you will be in Europa. Be there at 10. I say 10. while listening to the noise of rain beating against a large metal drum. Go closer. And you have to stop. You are walking across the rail yard, and you've been traveling by train from Bremerhaven, and before that, on a ship from New York. You are in Germany. The year is 1945. 영화 유로파가 시작되는 첫 장면이었습니다. 대구 대명칠동의 이기표 학생. 굉장히 여러 번 엽서를 주시는 분인데요. 참 오랜만에 이름 보니까 반갑네요. 신나는 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영화 토요일 밤의 열기 중에서 How Deep Is Your Love, 비지스의 노래 아주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I feel you touch me in the pouring rain. And the moment that you wander far from me, I wanna feel you in my arms again. And you come to me on a summer breeze, keep me warm in your love, then you softly leave. And it's me you need to share. us need look no more. We both found what we were looking for. With the friend to call my own, I'll never be alone. And you, my friend, will see you got a friend in me. 대구 월성이동 송현진 씨가 친구 이나 씨께, 전북 부안군 강희춘 씨가 서울 친구 철성 씨께 보내는 마음을 제가 대신 이 노래에 실어 보내드렸습니다. 영화 벤 중에서 어린 마이클 잭슨의 목소리로 들으신 벤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나온 두 영화의 음악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로빈 윌리엄스 주연의 토이스 중에서 애냐의 에브다이고요. 이어서 들으실 곡은 임권택 감독의 서편제의 테마음악입니다. 김수철이 음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영화 영화 토이스 중에서 애녀의 에브다에 이어서 우리 영화 서편제의 테마 들으셨습니다. 이 두 곡은 공통점이 있죠. 애녀의 곡은 아일랜드의 민요를 그리고 김수철 씨는 우리 민요 가락을 현대화한 것입니다. 참 두 곡 다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면서도 아주 좀 독특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서편제가 보고 싶어지네요. 음악을 들으니까. 자, 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프로듀서 홍동 씨, 저 정은임이었습니다. 편한 밤 되세요.